내 기억의 구석 한켠에 자리 잡은 갈색 피아노 어릴 적 집안의 구석 한켠에 자리 잡은 갈색 피아노 그때 기억해 내 키보다 훨씬 더 컸던 갈색 피아노 그게 나를 끌 때 널 우러러보며 동경했었네 작은 손가락으로 널 어루만질 때 I feel so nice mom I feel so nice 그저 손 가던 대로 거닐던 건반 그때 너의 의미를 몰랐었네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때 그때 기억해 초등학교 무렵 내 키가 너의 키보다 더 커졌던 그때 그토록 동경했던 널 띵하시하며 빼고 갔던 건 방구 위 먼지가 쌓여가며 방치됐던 네 모습 그때도 몰랐었지 너의 의미 내가 어딨던 넌 항상 그 자리 지켰으니 그런데 그게 마지막 이럴 줄 몰랐네 이대로 가지 마 You say 내가 떠나도 걱정은 하지마 널 스스로 잘 해낼 테니까 널 처음 만났던 그때가 생각나 어느새 울적해버렸네 네가 우리 관계 마침 별찍지만 절대 내게 미안해 하지마 어떤 형태로도 날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때 반갑게 다시 맞아줘 그때 기억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널 다시 마주했던 때 14살 무렵 어색도 잠시 다시 널 어루만졌지 긴 시간 떠나 있어도 절대 거부감 없이 날 받아주었던 너 Without you I'm nothing 새벽을 지나서 둘이서 함께 맞는 아침 영원히 넌 나의 손을 놓지 마 나도 다시 널 놓지 않을 테니까 그때 기억해 나의 10대의 마지막을 함께 불태웠던 너 그래 한치 앞도 빼지 않던 그때 울고 웃고 너와 함께 웃어 그 순간조차 이제는 추억으로 박살나 너께 붙잡고 말했지 나 더 이상은 진짜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싶던 그때마다 곁에서 난 말했지 새끼야 너는 진짜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래 그때 기억해 지치고 방황했었던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졌던 그때 내가 널 밀어내고 널 만난 걸 원망했다 넌 꿋꿋이 내 곁을 지켰지 말안 해도 그러니 절대 너는 내 손을 놓지 마 두 번 다시 내가 널 놓지 않을 테니까 나의 탓을 그리고 내 삶의 끝 그 모든 걸 지켜봐 너일 테니까 내 기억의 구석 한켠에 자리 잡은 갈색 피아노 어릴 적 집안의 구석 한켠에 자리 잡은 갈색 피아노